들려오네 사랑의 종소리 불안하게 들려오네 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그대의 모습 꿈속에 전하고 우리 사랑 가득 안고 온 세상 살아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우리 멀리서 들려오네 사랑의 종소리 불안하게 들려오네 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그대의 모습 꿈속에 전하고 우리 사랑 가득 안고 온 세상 살아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우리 그날은 행복이 있는 사랑이 있는 우리 그날은